네가 너무 보고 싶어 추억이 밀려와 눈물에 어지러이 깨져버리면 추억의 조각에 내 가슴 베이고 아파하지 그 좋았던 기억만큼 약속했을지 몰라 널 위해서라면 먼저 돌아선 내 뒷모습이 하지만 이별 말하기 전 많은 밤에 흘린 눈물 한음만 할 거야 행복한 소중한 거야 사랑이 식어 떠난다는 내 거짓말이 널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행복하길 또 나와 슬펐던 사랑에 힘들지 않기를 그리고 영원히 그때만 사랑하는 내 존재 모르길 바래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괜찮아 난 이 세상에 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니까 행복하길 또 나와 슬펐던 사랑에 힘들지 그리고 영원히 그대만 사랑하는 내 존재 모르길 바래